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자인 척 하지 마, 뒤통수 맞는다. 네? 여자인 척 하다 뒤통수 맞는다. 저 맞는데요? 미친놈 치를 하고 있네. 철판 깔고 해, 이 개새끼야. 네, 여보세요? 니 지금 니 꼬추에 불어 너 지금 한점 부끄러움이 이브라시 없니? 땅, 이브라시 아. 땡, 땡!